the girls all around the world. Girls, I know what you got deep inside, and I just wanna say something. So, listen. Hello, hello, 마음이 가는 대로 반답한 너의 느낌이 맞아 원하는 길로 네가 바라던 길로 yeah. Hey buddy, 너란 틀에 시작해 그런 길이 또 열려 할 수 있잖아 그때 될 수 있잖아 그러지 못해서 Yeah.